집에서 너를 지워보려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다짐을 해봐도 눈물이 나 웃음으로 너를 대신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눈물은 멈추지 않아 생각해